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역학 시스템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학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일단 선생님에 대한 믿음. 선생님이 어려운 것도 천천히 차근차근 잘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정신을 좀 차려서 좀 들어보려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내가 딴 생각하다 놓치면 아 내가 이거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되지. 내가 그냥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흘려 들으면 이해를 못하겠지 하고 나에 대해서 믿고 다시 한번 뒤로 조금 더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들어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중학교 과학 시간에 얼마나 이 수업에 열심히 잘 참여했는지 선생님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좀 채워져 있고 어디서부터 비워져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차근차근 채워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역학 시스템의 첫 시간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학습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20강의 학습 포인트는 바로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요런 거. 그래서 아마 이 각각을 들어는 봤을 겁니다. 아, 중력, 여러분들이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가속도 운동, 이런 것도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 그냥 이렇게 떨어뜨린 걸 자유낙하라고 하죠. 그런 것들 다 알고는 있을 텐데 정확한 이런 과학적인 정의와 함께 우리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 그 다음에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이랑은 얘랑은 어떻게 다를까? 자유낙하 운동은 누가 던진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갖고 있다가 그냥 놓기만 한 거예요. 그냥 뭐 밑으로 던지거나 이런 힘을 가지 않고 그냥 놓기만 했을 때 이러한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평방향으로 던졌다는 거는 수평이 뭐예요? 물의 수면과 평행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바닥 또는 물의 수면과 이렇게 평행 옆으로 가는 힘만 줘서 던진 물체는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이 중학교 때는 어떻게 좀 연계되어서 학습이 됐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계 개념 한눈에 살펴보기 파트인데 보면은 일단 우리가 배우는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때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는 힘의 작용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대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빈칸이 비워져 있고 여기에 지구, 괄호치고 질량을 가진 물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서로를 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중력이 되겠죠. 중력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당기는 힘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 힘을 보통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힘을 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중력을 보통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힘으로 쓰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엇이 클수록 클까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렇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지구 중심에 더 가까울수록 크게 된다. 그래서 지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은 작게 작용하게 되고요. 지구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중력은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나온 질량은 도대체 무엇이냐? 질량이란 물체가 가진 무슨 양일까요? 아,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바로 고유한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갑니다. 고유한 양이다. 그러니까 물체가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그대로를 달에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고유한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 갖다 놔도 변하지 않는 그 고유한 그 물질의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질량과 요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이라서 어디다 갖다 놓든 변하지 않는 값인데 요 빈칸에 들어가는 무게는 그 물체가 가진 질량이 있겠죠? 그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중력이 달라지면 무게의 값도 달라질 수 있다. 질량은 고유하게 유지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구에 있는 거랑 달에 있는 거랑 그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게값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역학 시스템에 대한 운동과 에너지 내용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거의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 배웠는데 일단 직선 운동은 뭐예요?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움직이는 거를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속이래. 그럼 무슨 뜻이지? 속력이 등, 같다. 계속 시간이 변화해도 속력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 같은 그러한 속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운동이 바로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계속 일정한. 이렇게 만약에 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에요. 그 방향 그대로 계속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보도록 이렇게 좀 그래프가 배열이 되어 있던데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반적인 그래프들은 이 X축에 따른 Y축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속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계속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변하지 않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의 대표적인 속력 시간 그래프라고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등속 직선 운동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는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으로 일정한 속력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 있잖아요.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무엇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m per sec의 속력을 계속 유지하는 운동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1초 지났을 때 1초 지났을 때도 계속 3m per sec로 운동을 하고 있을 거고 2초 지났을 때도 3m per sec로 운동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3초 지났을 때도 3m per sec로 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3초 동안 여기까지 시간이 3초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3초 동안 우리는 3m per sec 속도로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얼마를 움직였을까? 우리는 9m를 움직이게 됩니다. 3m per sec의 속력으로 1초 지나면 3m 갔겠죠? 2초 지나면 6m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초 지나면 9m 자리에 도달을 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값이 3이고 여기 이 높이는 3m per sec.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값으로 치면 3이겠죠. 속력에 다니는 m per sec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 면적이라는 거는 시간에다가 속력을 곱한 값이란 말이에요. 시간에다 속력을 곱해주면 그건 바로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 사실 다른 운동의 경우에도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에서 그때 이 밑에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바로 이동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1초 지났을 때랑 2초 지났을 때랑 3초 지났을 때 점점점점 이 면적이 넓어지니까 점점점점 이동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정하게 이동 거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초 지났을 때, 그 다음에 2초 지났을 때, 3초 지났을 때 얘가 얼만큼 이동했느냐로 이동거리로 이거를 변환해서 나타내보면 이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1초 지났을 때는 몇 미터 이동해요? 3m 이동하겠죠. 얘의 속도로는 1초에 3m 이동하는 그런 속도니까 1초 지났을 때는 3m 이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2초 지났을 때는 거기서 3m를 더 이동을 했을 테니까 그럼 6m 자리에 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초 지났을 때는 어때요? 9초 거리에 가 있겠죠. 9m 거리에 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어차피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일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거리가 계속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그런 그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진 직선 모양인데 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해요? 이거는 1초당 3 올라가죠. 또 1초 지났을 때 거기서 또3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걸 나타내는 그런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속력.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가 사실 3이에요. 1분의 3 또는 2분의 6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속력 값에 해당이 되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그림으로 한 번쯤 공부를 했을 겁니다. 뭐, 그리는 분에 따라서 거시 속도는 거속시 이렇게 알려주셨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속력에다가 이동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래 면적, 이 가로에 해당하는 이 시간에다가 세로에 해당하는 속력을 곱했을 때 나오는 것이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동 거리에서 시간을 이동 거리로 나누게 되면은, 그래서 그 시간,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값이죠. 그게 바로 이 기울기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속력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서 맞게 계산을 잘 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이미 한 바가 있다. 이거 이따가 똑같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죠.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리학 부분의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가정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마찰이 없다, 공기 저항이 없다, 뭐 어떤 실의 무게는 무시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값이 조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고 가정하고 순수한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하면 물체를 가만히 여기서 그냥 놓기만 했어. 던진 것도 아니고 놓기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경험을 알고 있잖아. 이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냥 떨어지는 운동이다. 자유낙하 운동이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어때요? 여러분들 떨어졌을 때 내가 손을 놓은 그 시점에서는 얘가 움직이고 있었어? 안 움직이고 있었어? 안 움직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내가 그냥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떠난 그 시점에는 속력이 0이었는데 근데 점점 떨어지면 속력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1초에 얼마씩 일정하게 계속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0이었는데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이제 배웠죠? 9.8m per sec씩 일정하게 어떻게 돼요? 그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 빨라진다. 그래서 여기선 증가하게 되는. 근데 증가하게 되는 그 양이 1초에 9.8m씩 더 많이 가는 그런 증가치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9.8m per sec씩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 근처에서라는 게 붙은 이유는 또 이게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좀 제한을 해놓은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런 범위에서는 이 값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이제 가정해서 하는 거죠. 아주 높이 올라가면 그 값들이 조금씩 작아질 수는 있는데, 이 지표면 근처에서라는 게 붙으면 그냥 우리는 이 9.8m per sec씩 증가하는 그런 어떤 값의 범위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거의 뭐 10분 넘게 지금 같이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의 뭐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미리 좀 한번 맛을 봤죠. 자, 이제는 우리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16번 테마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중력과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방금 우리 다 정리했잖아요. 중력, 자유낙하 운동. 뭐, 그다음에 뭐 무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 지금 보면 이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얘가 깃털이에요. 깃털이고, 그 그 다음에 얘가 지구죠. 근데 지구한테 깃털과 야구공이 같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지구가 야 깃털도 나한테 와 야구공도 나한테 와 해서 얘네들이 동시에 출발했는데 야구공이 이미 와서 안겨있죠. 그런데 깃털은 아직 못 왔어. 왜? 공기가 그걸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공기 저항이 작용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야?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대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중력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느냐. 자, A가 공기 중에 야구공과 깃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먼저 물음을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B가 당연히 야구공이 먼저 떨어지지. 어때요? 진짜 그런가요? 실제로 해보면 야구공이 먼저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A가 그래서 다시 질문을 바꾸죠. 그러면 진공 중에서는 그런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B는 진공이라고 뭐가 다를까? 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이 공기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있어봐야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다르겠어? 당연히 야구공이 먼저 떨어지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둘 다 동시에 떨어져. 그래서 그런데 그 동시에 떨어지긴 하는데 처음보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연하지 그거는 지구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아, 나도 좀 알고 있다. 나도 공부 좀 했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아까 속도, 속력이 계속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더해진다는 거죠. 더할 가짜를 씁니다.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물론 이렇게 감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통틀어서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속도가 변하면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속도가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하면 우리는 가속도 값이 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 변하는 정도가 같다. 변하긴 변할 건데 변하는 정도가 같을 때 그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자유낙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네. 그런데 야구공을 옆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 야구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들을 잘 이렇게 대화로 담아놨죠. 이 내용들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 일단 중력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합시다. 중력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이미 앞에서도 몇 차례 나왔지만 중력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물체도요, 질량을 갖고 있으면 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과 이 칠판 사이에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요 리모컨 사이에도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칠판과 막 서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막 많이 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벽 앞에 서 있는다고 해서 벽이 막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닌 이유는 그 힘의 세기가 충분히 우리가 느낄 정도로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요 앞에 서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력은 질량의 영향도 받지만 거리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힘이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력이 바로 이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은 원체 지구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 힘이 이제 강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만큼 우리도 사실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위로 뛰었을 때 지구에게 끌어당겨져서 바닥에 착지하지만 지구가 우리에게 끌려오는 것은 그렇게 느낄 수 없죠. 워낙 거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쌍방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중력이란 두 물체의 질량이 더 크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울수록 그 중력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무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정리를 했었죠.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말하자면, 요약해서 말하자면 힘의 크기인 거잖아요. 중력이란 건 힘이니까. 그 힘 중에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값이 무게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얼마일까? 힘의 크기. 자, 내가 지금 이 물체에다가 어떤 얼만큼의 힘을 가할 거예요 라고 할 때 보통 어떤 그 단위를 쓰게 되냐면요. 뉴턴을 씁니다. 뉴턴. 제가 이 물체에다가 16턴의 힘을 가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문제들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16턴. 그래서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 무게도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뉴턴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질량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그런 무게는 약 9.8뉴턴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질량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고유의 값이라고 했어요. 고유한 값이다. 그런데 지구 표면에서 이 중력에 의해서 얘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계산해서 무게로 환산해서 본다면 9.8뉴턴이라는 크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질량은 여기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다 요 9.8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몸무게, 아 그것도 무게이긴 하지만 그 질량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값을 곱해주면 거기서 받고 있는 무게로 변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만약에 일정해. 1초 지나도 3m per sec, 2초 지나도 3m per sec, 3초 지나도 3m per sec라면 이 운동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가속도라는 건 있을까 없을까?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요거랑 차이가 있을 때 그때 변화량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변화량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여기서는 변화량이 0이죠. 변화가 0이니까 가속도도 0이어서 가속도가 없는 등속 운동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는 4m per sec, 그 다음에는 5m per sec 요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변화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1초가 지날 때 얼마가 변했냐면 1m per sec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1초에서도 1m per sec의 속력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속도 운동이에요. 속도가 변화했죠. 그러면 지금 이 가속도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이라는 거는 지금 초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단위로 얘기하고 있는 단위 시간은 1초 동안이에요. 1초 동안. 1초 동안 얼마가 변하느냐? 이거는 1m per sec가 변하고 있는, 그죠? 1초 동안 1m per sec씩 변하는 그런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여기서는 그 가속도의 값이 안 변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쭉 그냥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가속도가 동일한 운동을 뒤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근데 이 가속도의 경우에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는 거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2m per sec로 속력으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걔가 1초 후에 4m per sec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2초 후에, 여기서부터 1초니까 처음으로부터 2초 후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니까 6m per sec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요거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1초당, 단위 시간당이니까 1초당 얼마가 변화하는? 2m per sec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2m per sec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2m per sec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가속도다. 단위 변화는 이따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증가하고 있는 중이니까 양의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가끔 감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6m per sec였는데 그 다음에 4m per sec로 속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렇게 속력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속력의 변화가 있긴 있는데 이게 양의 변화량을 보여주지 않죠.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m per sec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단위 시간 1초당 얼마씩 변하고 있어? 2m per sec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는 그런 물리량이다라는 설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속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식을.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전체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속도 변화량을 계산하면요. 그 걸린 시간이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뭐예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것이 변화량입니다. 2m/s에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6m/s가 됐다면 속도 변화량은 얼마예요? 나중 속도 6m/s에서 처음 속도 2m/s를 빼서 4m/s의 속도 변화량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제시한 그 예시에서 얼마 만에, 2초 만에 이 속도 변화가 있었으니까 걸린 시간 2초당 이렇게 4m/s의 속도 변화가 있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해주면 1초 동안은 얼마의 속도 변화가 있었다? 약분했을 때 2m/s의 속도 변화가 1초마다 있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걸린 시간은 전체 총 거기서 이제 지켜본 그런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감속이 될 때도 마찬가지죠. 감속이 될 때는 대신에 나중 속도의 값이 더 작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나중 속도가 2m/s고 처음 속도가 6m/s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3m/s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그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단위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좀 할게요.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그 기본량, 뭐 유도량 이런 거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1초당 1초분에 2m/s씩 변화한다라는 것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1초당 변화하는 속력을 지금 속도 변화량을 여기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려고 할 때 지금 이 숫자는 그냥 앞으로 따로 빼서 생각을 하고요. 뒤에 있는 단위는 초분의 미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분자에 분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합쳐서 생각을 해줄 수 있냐. 밑에 있는 분모는 그냥 s 하나잖아요. 초 하나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1분의 s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숫자 5가 있을 때 그냥 5라고 읽을 수 있지만 얘가 분모에 1이 있는 걸로 생각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1분의 5다 해도 우리가 5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그냥 초 단위인데 그게 1분의 s다 해도 똑같으니까 의미는. 자 그럴 때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로 되어 있으면 안쪽을 곱해서 분모로 그 다음에 바깥쪽끼리 곱해서 분자로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를 전환했을 때 얘네 둘이 곱해주면 s 제곱이 되죠. 세크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이 미터를 곱해주면 그냥 미터만 남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세크 제곱분의 미터가 되고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요거를 좀 기울여가지고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씁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이 가속도의 단위이다. 그냥 미터 퍼 세크는 무슨 단위예요? 속도의 단위죠. 근데 그거를 시간으로 또 한 번 나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쓴다라는 거를 앞으로 이제 빈번히 나오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가끔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서 설명 한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란 무엇일까?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요. 뭐에 의해서 그런 속도 변화가 생길 때? 중력에 의해서 그런 속도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걸 중력가속도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를 중력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 근처에서 이것도 중력에 따라서 그 가속도 값이 달라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지구 표면 근처라면 그러면 같은 값으로 읽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거의 그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그럴 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약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지금 아까 우리가 무게 할 때는 무게가 1kg의 질량을 무게로 나타내면 9.8N이다. 왜? 무게란 힘의 크기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를 써서 9.8N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숫자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가속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라는 것의 크기는 9.8m/s 제곱. 왜?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뭐를 묻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이 단위를 써줘야 한다. 지금 벌써 머리가 혼란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두 개밖에 안 나왔어. 뉴턴이랑 미터 퍼 세크 제곱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게를 묻는다 하면 힘의 크기니까 뉴턴을 뒤에다 써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뒤에다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엄살 부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는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보면 가속도 운동이란 일단 가속도 자체가 속력이 변화해야 우리가 가속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증가하든 감소하든 등속 운동을 할 때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속력이 변화하거나 그런데 운동 방향이 변해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3m 퍼 세크의 속도로 가고 있었다고 쳐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3m 퍼 세크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시간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 자체는 변화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3m 퍼 세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얘가 그냥 자기가 혼자 운동하다가 방향을 바꾸는 일이 있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힘이 가해져야 돼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방향이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만 변하더라도 그거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속력이 변하는 것뿐 아니라 방향이 변하더라도 그거는 가속도 운동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원운동 있죠? 원운동.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줄 끝에다가 요요 같은 걸 생각해보면 요요가 줄 끝에 이렇게 뭔가가 달려있는 건데 그거를 동일한 속력으로 계속 돌린다고 칩시다. 그거는 등속운동일까? 가속도운동일까? 어때요? 이게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얘가 원래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줄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일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계속 바뀌죠. 이거는 아무리 내가 느끼기에는 속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등속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원운동으로 분류가 되면서 거기에서 종류가 다르다. 아무튼 운동방향이 변하는 그런 운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속도가 감속하든 가속하든 아니면 방향이 변하든 그런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앞으로 거의 마찰도 없고 공기저항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얘기를 할 거라서 그런 단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마찰도 없고 공기저항도 없다면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이게 왜 달려있을 수밖에 없냐? 내가 만약에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내가 뒤에서 힘을 가했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론대로라면 힘을 가했으니까 속도가 변해야 되잖아요. 더 빨라진다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굉장히 마찰이 심한 어떤 길에 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힘을 주고 있는데 더 빨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마찰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힘을 가해서 속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운동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속도에는 방향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가속도가 왜 생긴다고 했어요? 어떤 힘이 작용해야만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그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힘을 만약에 내가 물체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그 가는 방향으로 밀었어.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어. 그러면 가속도도 이 진행 방향과 반대로. 그럼 얘가 점점 느려지게 되겠죠. 감속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죠? 힘을 더 세게 줄수록 그 속도의 변화량이 클 거고 힘을 더 작게 주면 속도의 변화량 자체도 작을 테니까 이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일어나는 가속도 운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의 이 동그란 거를 잡고 있다가 이렇게 손만 놓는 거예요. 그럼 최초에는 멈춘 상태에서 시작하겠죠. 최초에는 속도가 없었어. 멈춰 있었는데 얘가 점점 밑으로 가면서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시간 0초일 때 낙하속도는 0이었습니다. 멈춰 있었으니까. 그런데 1초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9.8m per sec. 그게 1초당.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9.8m per sec 제곱이었어요. 이거를 의미를 뜯어보면 1초당 9.8m per sec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초 지났을 때는 원래 시작점이 0이었으니까 1초 지났을 때는 9.8m per sec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초가 지나면 그러면 여기에서 또 9.8m per sec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초일 때는 19.6m per sec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초 지날 때 1초당 9.8m per sec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여기다가 9.8m per sec 더하면 29.3m per sec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런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는 걸로 가정하면 들고 있던 물체를 놓았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9.8m per sec씩 일정하게 1초에 9.8m per sec씩 계속 빨라지는 그런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용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력과 역학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게 사실 맨 위에 나왔었는데 이제 분량 조절을 하느라고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건 어떤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시스템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둘 이상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전체를 이루는 체계를 시스템이라고 한다. 최소 둘은 모여가지고 얘네들끼리 복작복작해야 일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지구 시스템은 다섯 개의 영역,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역학 시스템이란 중력,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요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부력, 탄성력 등등 가지각색의 그런 어떤 힘, 여러 가지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역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통 이제 지구 주위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얘네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역학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력이 깔려있는 그런 역학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그림 한번 보시고 요런 지구 주위에 우리는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있는 거. 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뭐였어요? 두 글자.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 질량을 가지면 일단 중력이라는 것이 서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무엇? 속도의 변화량이죠. 변화량. 얼만큼 증가했느냐 또는 얼만큼 감소했느냐. 요 변화량이에요. 단위 시간당 얼만큼 변했니? 하는 속도 변화량이다. 자, 그리고 얘는 크기도 같지만 방향도 같는. 그래서 그런 물리량이다. 라는 내용. 자,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지표 근처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약 9.8m per sec 제곱이다. 어때요? 뭘 확인해야 돼? 숫자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단위가 맞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9.8이라는 숫자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per sec 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항상 같나요? 같을 수도 있지만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예시로 든 예로 이렇게 이쪽으로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감속을 하는 경우 그러면 힘의 방향은 반대로 되기 때문에 점점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항상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O 하나, X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다고 표현하면 좋을까? 힘의 방향과는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말을 골라볼게요.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치면 들고 있던 공을 놓았을 때 속도는 일단 빨라지는 운동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빨라지는? 마구잡이로 빨라지는? 아니면 일정하게 빨라지는? 일정하게 점점 9.8m per sec씩 빨라지는 그런 동일한 간격의 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 무슨 운동이에요? 중력 받았을 때 아까 점점 빨라졌잖아요. 그럼 등속이에요? 등가속이에요? 등 가속입니다. 속력이 변하잖아요. 근데 일정하게 변하죠. 그래서 그 이런 가속도 운동을 한다. 여기서는 그냥 가속도까지만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가지 힘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뭐라고 하죠? 당연히 역학을 골라줘야 되겠죠. 전혀 헷갈리지 말라고 옆에 생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역학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자유낙하 운동을 조금 볼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108페이지.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거의 관계된 용어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크게 뭐 따로 더 공부할 건 없고, 자유낙하 운동은 이 시스템 안에서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딱 중력에 의해서 운동하는 그런 경우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해요.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지금 이 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들은 항상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운동을 합니다. 이거는 깃털을 떨어뜨리든 쇠공을 떨어뜨리든 같은 가속도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다. 동일하다. 라는 거. 그리고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아까도 봤듯이 그걸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9.8m/s 제곱의 값을 우리가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유낙하하는 운동이 가속도를 갖고 이 중력 가속도를 갖고 운동하는 그런 종류인데, 그런데 그 가속도의 값은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깃털이든 쇠공이든 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은 뭐냐? 그 가속도 값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속도가 변화하는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만큼 변화하는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건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실제로 깃털이랑 쇠공을 만약에 떨어뜨려보면 쇠공이 바로 팡 떨어지고 깃털은 팔랑팔랑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다면 실제로 이 거의 진공상태를 만들어서 실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이 그 큰 깃털과 공을 떨어뜨렸을 때 둘이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관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기 저항 없이 떨어뜨리면, 왜냐하면 얘네들이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요. 근데 최초의 속도가 같잖아요. 최초에 멈춰있는 상태로 둘 다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 속도 같다면 같은 위치에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속도가 같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겠지. 속도가 같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만큼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같은 선에서 찍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시간이 1초, 2초, 3초 지날 때 속도가 똑같은 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원래 0에서 시작했잖아요. 원래 처음 출발할 때는 속도가 0이었어. 근데 1초 지나면 9.8m/s가 되는 거죠.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1초가 더 지나면 여기에서 9.8m/s가 더 증가한 값이 될 거고, 거기서 1초 더 지났을 때 또 9.8m/s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다 이어주면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왜? 시간 증가한 만큼 똑같은 만큼 세로축도 증가할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울기는 여기서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그런 가속도, 9.8m/s 제곱의 그런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무슨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지.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수평방향으로 던졌다는 거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있던 공을 옆으로만 힘을 가해가지고 옆으로만 저쪽으로 가게 힘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면 밑에 쪽으로는 가라 하는 힘을 작용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최초에 제공한 힘은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쪽에서 이 공을 옆으로만 가도록 출발하도록 그런 힘을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얘를 힘을 줬으면 가는 동안 계속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런 이제 동그라미라고 쳐볼게요. 이 동그란 거를 내가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딱 밀어줬을 때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힘은 작용하지 않는 거야. 얘한테 닿아있는 동안은 힘을 작용해서 옆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여기서 떠나면 더 이상 받고 있는 힘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힘을 받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움직이는 궤도를 우리가 시간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찍어보면 1초 지났을 땐 여기 있고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 궤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궤도 운동합니다. 포물선이라는 뜻 자체가 던져진 물체가 그리는 선이에요. 던져진 물체는 이렇게 운동하니까 그거 자체를 포물선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운동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얘를 분석을 해보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나눠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평 방향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옆에 방향은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하죠. 수평 방향은 아까 뭐라 그랬지? 물이 있을 때 물의 표면과 평행한. 왜냐면 물의 표면은 아무리 그 그릇을 기울여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릇을 기울이려더라도 이제 수평 방향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실에다가 추를 매달았을 때 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매단 거를 아무리 기울이더라도 이거는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가지고 밑을 항상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은 정해져 있어서 그런 연직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인데 그걸 수평 방향, 연직 방향이라고 이게 과학적으로 정의를 좀 한 것이다. 자, 그럴 때 이 수평 방향으로는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지금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더 이상 밀어주거나 뭐 당겨주거나 하는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돼? 등속 운동 해야 되지. 우리가 물론 다다음 시간에 다시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들 관성 알고 있잖아요. 관성은 그 물체에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법칙이죠. 그렇죠? 더 이상 얘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아. 어떤 방향으로? 이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간격으로 찍어보면 항상 이 간만큼의 이 거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등속 운동이지. 같은 만큼씩 계속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 연직 방향은 보면은 얘가 연직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요? 중력이 계속 작용해요.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연직 방향으로는. 그래서 지금 1초 만에 간 거리보다 2초, 1초에서 2초 사이에 간 거리가 더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 사이, 3초에서 4초 사이, 4초에서 5초 사이 점점 간 거리가 증가하죠. 왜?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던진 어떤 운동을 지켜보면 수평 방향으로는 더 이상의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걸로 두 개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저기 그 뒤에 한번 보면은 이거 얘를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수평 방향 운동과 연직 방향 운동으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더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이 없다고 했죠.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 출발하는 순간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은 없고, 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계속해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평방향 운동은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일정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죠? 힘이 작용하면 속도는 변화하게 돼 있어요. 여기선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자, 그러면 수평방향 운동은 힘도 없어. 가속도는 힘에 크게 비례하고 힘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했는데 힘이 없어. 가속도가 없겠죠. 가속도가 없는 그런 등속 운동이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증가합니다. 왜? 중력이라는 힘이 계속 똑같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9.8m/s 제곱이라는 그런 가속도를 갖고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등속 운동,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자유낙하하는 물체랑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어차피 수평 방향으로 던지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거는 가속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의 것만 고려하면 되고 중력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걸로 그 둘은 같은 어떤 공통점을 갖는다. 지금 그냥 여기서 놓은 자유낙하랑 옆으로 던진 수평방향 운동을 비교했는데 그 둘 다 그냥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같은 것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자유낙하하는 물체랑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떨어뜨리잖아요. 던지든 밑으로 그냥 놓든 똑같이 떨어져요.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런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그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저기 뒤에 보면은 우리 이 탐구하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저쪽 뒤에 118페이지. 그죠? 118페이지에 방금 봤던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 사진을 찍는 것인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모눈 종이를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에서 쇠구슬을 그냥 떨어뜨려주는 거 하나, 옆으로 쏴주는 거 하나, 그렇게 발사 장치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두 가지 쇠구슬이 동시에 나오도록 하고 옆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그거를 계속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레임별로 끊어가지고 걔네들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관찰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쇄공이 동시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얘네들이 동시에 하나는 그냥 놓고 하나는 옆으로 쐈습니다. 그랬을 때 1초 지난 사진, 2초 지난 사진, 3초 지난 사진, 4초 지난 사진인데요. 물론 얘가 이쪽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동량이 있지만 세로로는 어때요? 연직 방향으로는 떨어진 만큼이 같죠. 계속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쇄구슬 A와 B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자유낙하하는 A는 지금 얘는 자유낙하하고 있으니까 자유낙하하는 A는 중력을 받아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밑으로 점점점 빨라지는 운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평방향으로 던져진 B는 수평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눠보면 이쪽으로는 등속,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쇄구슬 A와 B 중 어떤 물체가 더 먼저 도달하겠는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쪽 방향의 운동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아래쪽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빈칸 채우기 개념 체크 문제 풀고 마무리해볼게요. 1번입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을 받아 낙하하는 운동. 뭐라고 해요? 중력을 받아 낙하하는 거는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증가 또는 감소. 요거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하게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등자를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이다.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니까. 자, 그 다음에 OX.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가 있다, 없다. 너무 관계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고 했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의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이 9.8m/s 제곱이 여기에 그 관여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기가 좋은 부분이다. 높은 곳에서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는 운동한다. 그죠? 옆으로 포물선 쫙 떨어지는, 휘어지는 곡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보겠습니다.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이쪽 방향으로는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그 상태 그대로 쭉쭉쭉 나가는 등속 운동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은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이 계속 작용하니까 계속해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그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 가속도의 크기가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역학 시스템의 첫 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어때요? 중학교 때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쓸 것은 단위 같은 것들 구분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정말 제대로 된 개념 정리하는 거, 명칭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역학 시스템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